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요즘 많이 힘드세요? 저 집중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 한 번만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럼 그 말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군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든 간에 그 마음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그런 걸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시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배 가운데 주님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어떤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듣는 말이 힘드냐는 말, 그런 말을 제일 우선순위로 듣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 힘듦 가지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시간 오직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뛰놀 수 있게 해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그 기쁨에 그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점점 감사하여서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둠의 로움에 날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둠의 로움에 날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 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둠 외로움에 날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 없네. 다함 없는 기도하면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